당 손전 일꾼들의 백두산 지구 혁명 전속지 답사 행군대가 8일과 9일 리명수와 대홍단 지구를 답사했습니다. 그들은 무산지구 전투 승리 기념탑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동상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답사 기간 당 손전 일꾼들은 항일 유격대원들처럼 야외 수경도 하고 야전 식사도 했으며 우등불가에서 항일 빨치산 참가자들의 회상기 연구 발표 모임도 진행했습니다.